사도행전은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차례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그 지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내에서 그 교회가 설립되고 또 확장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또 사마리아 그리고 또 팔레스타인 지역을 넘어서 또 수리아와 안디옥 지역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이후부터는 그땅 끝까지 전파되는 그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통하여서 복음이 수리아의 이제 안디옥을 중심으로 또땅 끝까지 또 점점 퍼져가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한편 이 위의 내용이 전개를 볼 때에 복음이 선포되는 과정의 대상에 대한 관점으로 보자면 1장부터 7장까지는 유대인 중심으로 전해졌던가 하면 13장 이후는 이방인 중심으로 전해지는 이 복음의 증거의 내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이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인 중심에서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과도기적인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하에 오늘 본문의 첫 부분은 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스데반의 순교 사건의 즈음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불어닥친 이 대박해의 바람으로 인하여서 사도들을 제외한 이 예루살렘 교회 온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또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또 회심하기 이전에 이 사도 바울 즉 사도 사울의 박해가 사울이 그 박해에 앞장섰다는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더라. 그리고 나서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교회를 극심하게 박해하는 자로 소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13장 이후에는 이 이방 선교의 사역의 주역이 되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는 박해자 사울로서 등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교회의 철저한 핍박자였던 이 사울이 회심하여서 이 선교 사역의 위대한 일꾼이 되는 그 과정들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런 핍박자 사울이 이방 선교의 주역이 되는 바울이 되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울을 변화시킨 복음의 진정성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럼 사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당시에는 이 산헤드린 공회의 정식 판결이나 이 사형을 합법화시키는 데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총독의 허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죽을 때 이러한 허락이 있었는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 지도자들은 이를 알면서 그에게 달려들어서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정식 판결이나 총독의 허락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법적인 행위를 사도 바울은 1절에 뭐라고 하냐면 마땅히 여겼다는 것이요. 이 마땅히 여겼다는 것은 동의하다, 또 함께 기뻐하다, 또 하고자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울은 스데반의 죽인 이 행위에 동의하고 또 함께 기뻐하며 죽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다는 것이. 그 처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심지어 주동하는 철저한 유대주의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그는 어떠한 연민이나 또 후회도 조금도 없었을 뿐더러 오히려 그가 한 행동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에 확신을 가지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충성으로 여겼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종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였고 교회를 핍박하였고 그 어떤 일보다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그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잔멸하다라는 단어는 멧돼지가 밭에 들어가서 그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눈을 부릅뜨고 교회를 짓밟고 못 쓰게 만들려고 성도들을 잡아다가 그것에 아주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사울처럼 훌륭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또 당대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며 율법에도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라고 말하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자신들의 권위에 어떤 도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다 찾아다가 없으면 오늘 본문의 각 집에 일일이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다 옥에 가뒀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 얼마나 훌륭해 보였을까요? 그 열심과 최선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였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그 열심과 최선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행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훗날 자신이 전에 교회를 핍박한 것을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열심과 최선이 있었으나 자신이 무엇을 행하는지 알지 못하였고 행했던, 영적으로 무지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 알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신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지가 그의 인생을 어둡게 하였고 어지럽게 하였고 혼란시키게 하였던 것입니다.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이라는 이름은 희망이라는 이름을 뜻을 가졌지만 그는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고 또 다른 이웃에게도 그렇고 이 영적 무지로 인하여서 오히려 스데반의 죽음에 앞장서서 희망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되기 이전에 이 바울, 이 사울의 이 영적 무지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아니면 영적으로 무지하여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가장한 내 뜻, 하나님의 계획으로 가장한 내 계획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으로 무지하지 아니하도록, 알지 못하고 행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말씀 가운데 그분의 뜻과 계획, 섭리, 그 마음을 깨닫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아는 것,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배우려는 자세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독교 언론계에서 24년을 보낸 국민일보 이태영 기자가 쓴 더 있다라는 책을 보면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였답니다. 만나는 자마다 한결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삶과 믿음은 한결같이 매력이 있었지만 그가 말하기 신기한 것은 저마다 다 달랐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믿는 믿음의 방식대로 확신을 갖고 살고 있었지만 다른 쪽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지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읽는 책도 다 달랐대요. 그래서 그 저자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사람들은 제 멋대로 제 맘대로 다 믿는다. 제 멋대로 제 맘대로 믿다가 결국 마지막 날을 맞게 되는데 과연 누가 오를까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지금 한국교회에 필요한 사항 가운데 하나가 더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땅에는 내가 모르는 것이 분명히 더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말하길, 오늘 전문가라고 해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나중에 그보다 더 뛰어난 전문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나의 배움을 뛰어넘는 더 위대한 배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아직과 선입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영적인 무지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난 잘못된 열심과 또 최선을 다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가운데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4절부터 13절의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구제사업을 위한 일꾼으로 뽑혔던 일곱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 후에 사울에 의한 교회의 박해가 점점점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한창 성장하려고 하는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큰 위기가 닥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신비가 있습니다. 사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대해 유대교의 박해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복음을 사방으로 확산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박해를 피하여서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복음에 대한 열정은 식을 줄 몰랐고 오히려 핍박이 거세질수록 복음의 능력을 더 강하게 나타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임했던 이 박해는 표면적으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기득권의 수호의 차원에서 일어난 것이지만 그 안에는 복음을 땅끝까지 확산시키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찍이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1장 4절에 보면,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이었습니다. 그리하여서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선 그 다음에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지상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서도 그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곳곳에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에 하나님은 유대교의 핍박에 손을 빌어서 제자들이 팔레스타인 지역과 세계 각 지역에 땅끝까지 이르러 흩어지게 함으로써 복음이 땅끝으로 전파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였습니다. 그들이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열방 가운데 전하게 되고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더 많은 곳에 그 당시 만국 공통어였던 이 헬라어를 통하여서 로마를 통하여서 곳곳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였으며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또 오히려 또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있었을 때 어려울 때에 다른 세워진 그 교회를 통하여서 물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대한 세상의 핍박에 대해서 아, 왜 기독교회만 대하여서 그러냐라고 할 때가 있는데 사실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것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이 세상의 그러한 핍박 가운데 오히려 교회가 교회되기도 하며 또 교회가 더 성장하게 되는 귀한 또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복음을 전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표적도 보고 그가 행하는 말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며 회복이 일어나며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 그 가운데 큰 기쁨이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사실 이 평소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은 원수와 같이 여기고 상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한 뒤에서 그 사람들이 같이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의 민족적인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은 서로서로 반목하면서 원수로 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난 표적과 기사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치유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영접하면 큰 기쁨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가 누구든 간에, 어떤 삶을 살았던 간에, 가난한 자, 부유한 자, 신분이 낮은 자, 높은 자, 인종과 민족 상관없이 복음을 듣고 복음의 능력을 보고 또 그 말을 따르면 그 안에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관에서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도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냐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9절부터 13절에 말씀해 보니까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사마리아는 시몬이라는 마술사에게 현혹당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따르고 있었고 자칭도 큰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술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속였습니다. 여기서 보면 11절에 보니까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여러분 오랫동안 그들은 세상 것에 미혹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주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마술에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예요. 그래서 신기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계속적으로 쫓아다녔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그런데 오랫동안 그들을 쫓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술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였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기적을 갈망하면서 이빨이고 금니빨로 바뀐다. 뭐 기도받으면 쓰러진다. 라고 그런 것을 찾아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삶의 변화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계속 기적을 쫓아다니다가 오히려 허무함과 삶의 좌절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참된 기쁨이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빌립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서 전도하였을 때 그때 여러분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이 믿고 침례를 받고 영생을 얻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변화가 있게 되었고 그 안에 삶의 치유가 있게 되었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복음의 능력을 그들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과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변화시키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모르던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알게 되고 또 얻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인간의 가장 큰 죄와 문제를 죄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의 마술은 사람들에게 놀라게 했을 뿐 그들에게 어떠한 것도 가져다 주지 못하였습니다. 참된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든 신화와 종교도 지식도 마찬가지로 진정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십자가의 구원, 그 진리만이 사람들을 죄와 심판과 죽음에서 구원의 능력, 구원해 주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하는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사울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고 또 알지 못하고 행해야 했던 죄인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되어서 그 복음을 믿고 따라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내 고집과 선입견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열심과 최선은 없었는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열심과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겸손을 달라고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는 참된 증인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그렇게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과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판단과 선입견과 또 아집은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사울처럼 알지 못하고 행해였던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영적은 무지 가운데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더 크신 능력이 있음을,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깨달아야 할 줄을 믿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날마다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며 우리를 치유하게 하며 거짓된 것들을 떠나가게 하며 하나님 앞에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참된 구원의 생명을 주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 날마다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리하여서 오늘 이 삶 가운데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